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가 주최 105, 2016년 12월 상순에 혁룡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됩니다. 대회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7차 대회 이후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 밑에 동맹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, 김정일 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 단체로서의 농군맹 조직들 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됩니다.